It's been a shining star. It's been a blue sky. Gonna tell you something about my story. It's been a long time living together through back and then, and we won't desert each other now. Don't meet on that day. Don't meet on that day. But I'm when I achieve it, I'm going to get you. Set you free. It's a time you don't care. 차갑게 식은 공기에 나의 빈자리만 남았던 그런 네. 애초에 너무 더욱 넓었다 해. 서로를 알게 됐잖아 해. 거친 파도에 잠깐 쉬었다 간 걸로 만족할게. 이 노래 from my story. 언젠가 이 자리에 내가 이길, 네가 이길. 지금은 너의 갈 잃을 걸.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 시간이 우릴 감싸고 서로를 다시 찾았지. 먼 길 돌아서 왔지만 우린 갖고 다시 만날 운명이야. 다시 만날 운명이야.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난 미련했지. 널 미워했지. 의심은 날 지치게 만들고 약한 맘에 눈을 멀게 했지. Destiny makes me cry. Destiny makes me smile. 고장난 아침 반은 돌고 돌아 길을 잃은 듯이 혼란해. 짙어지는 추억 다시 흐려지는 기억. 비가 내린 들판 위에 꽃한 송이 피우길. 우린 결국 헤어졌지. true, thick and thin, and we won't desert each other now.